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8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아시안게임 폐막식과 관련해서 북대표단 박람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으면 합니다. 아, 네. 오늘은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묘하게도 이제 10월 4일이 돼서 2007년 14선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4선언 기념일과 겹쳤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하루 전날에 통보하고, 즉 3일에 통보하고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가하려고 아침에 북에 김정은 최고리더의 전용기를 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용의 당중앙 비서, 전 총정치국장이고 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면서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지도위원이죠. 네. 이렇게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방람하고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남측의 관계자들과 오찬회동을 하고 정홍원 총리와 두 번 회담을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회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북관계가 최고로 경색돼 있는 국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4일 저녁 10시에 돌아갔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야 간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국회 내 여론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서해상에서 교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북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참석하려고만 내려온 것이지 뭐 별다른 뜻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폄하하는 또 논평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양건 통일 전선부장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통일 전선부 부장보다 대남당당 비서가 더 높은 직위예요. 김양건 비서는 오랫동안 당중앙 비서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국제부 부서를 하고 지금은 이제 대남 담당 비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제부 비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 있죠. 그리고 북에 있는 이제 외교부 여기를 지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가 남측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옮긴 겁니다. 그 이전에 김용순 비서와 똑같은 순서죠. 남측을 사업한다고 하지만 북에서 남측을 상대로 하는 모든 단체, 해외 동포들, 그리고 남측에 있는 상층으로서의 정부와 하층에 있는 이제 단체들,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남측에서는 이제 김양건 중앙당 비서를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직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부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북과 남이 사상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을 살려서 하나의 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 민족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두고 서로 화합해서 통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그러나 남측에서는 통일전선 이러면 공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술책이라든지 또 남측 내의 이간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이미지로 흐려놓고 김양건 비서에게 통일전선부 부장이라고 하는 부장직을 더 강조하는데 실제로 비서직이 더 높은 직이기도 하지만 통일전선의 의미가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양건 비서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지도위원 자격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다만 총정치국장이나 최용의 비서가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남측에 내려오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낄 필요가 있었겠죠. 네. 최용의 비서는 이제 오랫동안 산호청 위원장을 했던 인물이고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책임졌던 인물이죠. 네. 그때 임수경 현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깐 만나서 뭐 그런 인사를 했답니다. 뭐 몸이 괜찮아졌다고. 네. 지금 사회자가 웃었는데 사실 그거는 임수경 당시 그 전대협 대표 학생이 깡 말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잡아보겠다고 손목을 잡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래서 몸매가 좀 다르죠. 그런데 살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초점은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내려온 겁니다. 군복 입고. 네.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실제 그 오찬회동에도 카운터파트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왔어요. 아,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통일도 관장하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북에서 잿빛 승냥이라고 힐난하면서 철칙시키고 처단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이제 다름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통일이에요. 통일은 평소에 적대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남도 화해도 없는 거고 오직 전쟁만 있는 거죠. 아, 과거를 뒤로 하고 북의 표현으로 하면 과거 불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지은 죄, 과거 했던 말, 행동 다 접고 오직 미래만 통일을 위해서라면 과거도 묻어두고 차이점도 뒤로 하고 오직 통일된 미래를 위해서 공통점만 살려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마주하게 되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이제 북의 조선인민군의 총정치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측으로서는 특히 남측의 군대에서는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인데 전혀 그렇게 안 비치게 됐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예요. 북으로서는 가장 지금 적대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역시 마주 앉아서 서로 덕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도 피력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무성, 문희상, 그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들과 함께하는 환담 자리도 가졌어요. 정홍원 총리도 두번 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정치국장이면서도 이제 당의 가장 높은 급의 간부거든요.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까지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용해 비서는 총정치국장일 때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죠. 지금도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북의 대표단의 단장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단장 역할을 했어요. 최용해 비서가 전 총정치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최용해 비서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정치국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장성택 사건을 잘 처리했고 그런 정치력 수완을 가진 사람이 총정치국장을 하면서 군대 내에서의 조직 정치 사업상 여러 문제를 풀고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보통 선임자들이 이를테면 전 총정치국장이 현 총정치국장보다 선배가 되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총정치국장을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신임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도 당중앙 비서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를 수행하고 김정은 최고 리더를 그리고 이번에도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안 게임하고 총정치국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북 선수단들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4.25 체육단 소속이에요. 4.25는 1932년 4월 25일에 김일성 주석을 리더로 하는 반일인민유격대가 결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북의 건군절이라고 해요. 원래는 1948년 2월 8일 28을 건군절로 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4.25 체육단 하면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북의 건군절이다. 그 건군절 이름을 앞에 붙인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군 소속의 체육단이에요. 그러니까 군 소속 체육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총정치국장이 와서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북의 선수단은 지금 북남 관계가 고도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진영, 제가 적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진 않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적으로 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나 오늘 서해상에서 교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총성이 오고 가는 그런 상대 진영에 북의 군인 출신 선수단을 비롯한 선수단들이 대거 와 있는 거거든요. 북의 응원단이라도 같이 왔으면 그 고립감이 좀 덜하겠지요. 물론 남측에서 뭐 민주노총에서 응원단을 조직하고 여러 통일 인사 또는 화해와 협력에 6.15 공동서 14선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의 관중석에서 북선수단을 응원해줬어요. 네. 이번에 그 북대표단과 남의 그 고위급 카운트 파트들이 같이 나눈 덕담 중에는 먼저 북에서 남에서도 북선수단을 응원해줘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표시했는데 그리고 김무성 같은 경우는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북선수단 여자축구단을 응원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선수단은 응원단도 없이 어렵게 경기를 치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7위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냈어요. 북이 그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매우 어려웠죠. 뭐 고난행군, 강행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선군을 하면서 군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호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육을 진흥시키기가 어려웠죠. 근데 세계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체육 또는 국제경기가 국가 간의 중요한 하나의 발전 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한동안 10위 안에 들기도 어려웠어요. 북이. 근데 이번에 7위를 한 거 아닙니까? 여자 축구는 금메달을 땄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하는 거죠. 실제로 선수단의 그 귀환에 대해서 북이 열렬히 환영하고 국가적으로 특히 국방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연회를 베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평가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세 명의 비중 있는 대표들로 이루어진 격려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외 명확히 천명한 거죠. 올해 신년사에 나오는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힘있게 효율적으로 내외에 펼쳐 보인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방문한, 참석한 이유 중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4대 맞춰서 내려왔잖아요. 네. 14선언의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북남 해외, 남북 해외 6.15 공동위원회에서 그러한 성명을 이 참석 즈음에 발표했고요. 조평통에서도 10월 3일 그런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14선언은 결국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통일이란 말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으로 다 차있죠.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갈 때 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북에 가는데 왜 통일이란 말을 안 해? 이제 문제죠. 그러나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그 말은 없더라도 그 내용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14선언은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그 기념일에 전격적인 파격적인 박람이 있으면서 내외에 크게 강조한 거죠. 14선언이 중요하다. 북은 14선언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과시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측에서도 5.24 조치 해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급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분위기를 누르려고 오늘 바로 서해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곁으로 셉니다마는 서해교전 얘기 좀 하면 NLL이라는 것은 북과 상관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은 인정하지 않죠. 네. 그런데 민간 어선들 주변에 있는 경비정이 민간 어선들이 있는데 무엇하러 NLL을 침범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훨씬 더 중무장돼 있는 군함들을 향해서 도발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 어선들이 있어요. 그 어선들을 보호하는 경비정이에요. 그런데 그 민간 어선들이 옆에 있는데 저 중무장한 남측에 그 군함들을 상대로 먼저 도발할 리가 있겠어요? 없죠. 남측에서도 지금 보도를 보면 민간 어선들은 NL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민간 어선들은 NLL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이쪽에 중무장한 군함들을 상대로 도발을 한다. 그렇게 되면 민간 어선들이 위태로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남측 보도만 봐도 훨씬 사정거리가 먼 그런 포를 가지고 있는 남측의 중무장한 군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측에서 먼저 한 거예요. NLL을 남측에서 침범을 해가지고 NLL을 침범하지 않은 북의 민간 어선들과 그 주변에 있는 경비정에 남측에서 포사격을 한 거예요. 아마 곧 구체적인 상보를 북에서 발표할 겁니다. 네. 네. 보세요. 북에서 이렇게 어렵게 방문을 해가지고 남측 국회에서 5.24 조치 해제하자라는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이 좋은 분위기 때 민간 어선을 보호하는 경비정이 자기보다 훨씬 중무장한 남측의 군함들을 향해서 NLL을 침범해가지고 포사격할 이유가 있겠어요? 과연 누가 NLL을 침범했는가? 과연 그 경비정이 초계함을 상대로 도발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또 어렵게 최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남측 국회 내 5.24 조치 해제의 좋은 여론이 또다시 역풍을 맞은 거예요. 북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북에 조만간 구체적인 자세한 상보가 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실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공방이 돼요. 또 남측의 지면신문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북의 조선중앙통신이니 뭐 노동신문이니 직접 열어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네. 영상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실은 금방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 최고리도. 북의 공식 직위는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렇게 세 가지 직함이 있어요. 저는 줄여서 최고리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합니다만은 북에서는 이제 최고 영도자라고 표현하죠. 또는 김정은 원수에서 원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이제 영어로 이제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감 때문에 최고리더 이렇게 간단히 좀 꺾어서 표현합니다만은 이 김정은 최고 리더가 9월 4일자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10월 4일이면 이제 한 달 아닙니까? 네. 한 달 넘게 공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청년 동맹, 김혜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초급 일꾼 대회가 있어서 서한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선중앙통신이든 노동신문이든 북의 매체를 통해서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측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건강 이상설, 무슨 쿠데타다, 급변사태다, 정치 혼란설 이런 설들이 보수 언론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남을 통해서 완전히 불식시켜버린 거죠. 네. 실제로 건강하다라고 남측을 방문한 그 대표단들이 확인시켜줬고 그리고 이번 방남을 통해서 정치가 안정돼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죠. 네. 북에 무슨 급변사태라는 쿠데타가 있으면 폐막식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이런 비중 있는 인물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건강 이상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사진을 보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3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가 무슨 그 중병이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은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의 희망사항일 뿐 말도 안 된다.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김정은 최고 리더가 한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칩거 또는 두문불출, 은신, 은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 적절하지 못하다. 비공개 활동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개 활동이 아니라 비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비공개 활동을 이해하려면 북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만은 북은 지상의 그 도로라든지 철도처럼 지하에 터널이 있는 사회예요. 그 지하 터널을 통해서 평안남도만이 아니라 평안북도, 자강도까지 강계, 해산 뭐 이런데 그리고 황해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낭림산맥 우측인 뭐 강원도라든지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런데 다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전국 요새화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래서 평양 지하철을 지하 100m에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에도 이런 그 지하 터널망을 확장했고요. 그런 것을 이제 과거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지금 중동에도 이제 알려줘서 중요한 건축물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동 통로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지하에 터널로. 그러니까 김정은 최고 리더는 그런 그 군수 공장이라든지 중요한 군부대, 뭐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그 지하에 건설돼 있는 그런 군 시설들 또는 군부대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잘 이해가 되죠. 상반기에 백두산 훈련 열풍과 전술 로켓 탄 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앞은 군인이고 뒤는 무기죠. 무력의 2대 요소입니다. 군인과 무기. 군인들은 백두산 훈련 열풍으로 북의 표현대로 펄펄 나는 싸움꾼으로 키우고, 무기는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이것은 그러나 공개됐죠. 다시 말씀드려서 공개 활동을 통해서 지도한 것이고, 9월부터는 비공개 활동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는 단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집중 연속 명중의 방식이죠. 좀더 보충하면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내놓은 4대 군사 노선이 있어요. 전군 간부와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그리고 전국 요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5차 반미 대결전에서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서는 전략적인 공세, 전략적인 시위를 하고 2014년에서는 전술적인 공세, 전술적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개 활동 틈틈이 비공개 활동을 해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비공개 활동을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대 군사 노선에 3대 군사 노선은 됐으니까 나머지 하나 전국 요새화만 다그치면 되겠다. 이것을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명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데자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시감.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예전에 언젠가 봤던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에 사라져서 장시간 안 보였던 때가 있어요. 물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최고 리더는 전혀 다르죠. 30대 초반에 아주 젊고 패기만만하며 건강하기 때문에 맞진 않고.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한편 무엇보다도 갑자기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방 제국, 구체적으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의 수뇌부들에게 굉장한 의혹과 공포감을 심어줬어요. 이거 핵 벙커에 들어간 거 아니냐. 실제로 제4차 반미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북이 갑자기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5차 반미대결전의 절정 단계로 진입해야 될 즈음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차세대 최고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최고 세력간 대리의 직함으로 정권을 가지고 제4차 반미대결전을 이끌도록 했거든요. 그랬던 측면과 지금은 중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김정은 최고 리더가 제5차 반미대결전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하 터널로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지상으로 또뭐 비행기로 현지 지도를 전선 시찰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사진이 드러나지 않고 보도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비공개 활동은 지하 터널을 비롯한 군대와 인민들이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요새화를 위한 그리고 제5차 반미 대결전을 결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싸움 준비 완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제5차 반미 대결전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강조한 싸움 준비 완성이 김일성 주석의 4대 군사 노선에서 3대 군사 노선이 그동안 잘 됐기 때문에 2012년, 13년에 걸친 전략적, 2014년에 전술적 공세 시위 그 과정을 봤을 때이 정도면 됐다. 실제로 7월 26일 새벽에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지도하면서 됐다라고 했어요. 적어도 이 전술 로켓 분야에서는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4대 군사노선 모두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전국 요새화 부분을 싸움 준비 완성의 수준에 맞게, 지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빠르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비공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4대 군사노선 이야기 하시면서 군을 강하게 만들고 무기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이제 요새화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거두게 된 것도 결국에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그 위치를 잘 잡았던 것 같은데, 북은 그거를 이제 개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북도 지형지물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전술적으로 이제 중시하면서 유사시에 이제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작전도 있고, 그런데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것을 더욱 유리하게 개조하는 그런 노력, 준비를 굉장히 강조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터널이에요. 이제 북에서는 이제 갱도라고 표현합니다. 남에서 땅굴이라고 하는 건데, 땅굴은 이제 뭔가 북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좀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의 어감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갱도입니다. 그리고 터널이에요. 그래서 38선 인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해안가에 웬만한 폭격으로는 이제 끄덕도 하지 않는, 대부분 이제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터널, 갱도를 뚫어가지고 중요한 무기들을 은닉도 하고, 유사시의 군인들이 거기서 피신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전국 요새화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의 지하 터널이 뭐 평양 정도나 또 어디 그 해안가에 이제 중요한 요새 정도가 아니고, 북 전체적으로 사방팔방에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최고리더가 그 터널을 다니면서 군인들과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군부대들, 군수공장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핵무기를 생산하는 곳,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 로켓탄이죠. 그리고 잠수함 기지를 생산하거나 잠수함이 있는 기지들, 이런 데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곳들을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로 가게 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나 외부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곳들은 지하로 갑니다.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은밀하게. 뭐 특수형 비행체와 특수형 잠수함을 지도한다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해저에 기지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는 방법은 지하, 해저까지 연결된 터널을 통해서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보는 전혀 외부로부터 파악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도 공개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곳들을 그동안 가끔씩 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제5차 반미대결전 최후 결전의 시기가 임박했다. 이번에 말입니다. 사실 3일 저녁에 통보하고 4일날 아침에 와서 4일날 저녁에 갔어요. 정말 벼락처럼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칼럼에서 이제 벼락치기라는 말도 썼는데, 남측에서 이제 벼락치기는 시험 하루 전날에 그동안 놀다가 미루다가 번갯불에 콩고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벼락치기라고 부르는데, 북에서는 이제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전격전. 히틀러가 이제 동구를 점령할 때 그렇게 했죠. 프랑스를 점령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 시대의 조조의 특기 중에 하나가 그래요. 속도전. 1959년 1월 1일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매듭짓는 공격을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제 회고록에 벼락처럼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높이 평가했는데, 이것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히 강조하는 전격전과 관련이 있어요. 전격, 번개처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거죠. 이건 속도전이라는 의미도 되고,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입체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격전은 속도전이고 동시전이고 입체전이에요. 3일에 통보하고 4일에 참가해서 돌아가는, 과거의 북남관계, 남북관계의 그 회담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그 속도에 비하면 이거 완전히 벼락이죠. 번개처럼 진행됐는데, 이게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전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번 북대표단의 방남 참석의 방식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서 이것이 바로 김정은 스타일, 김정은식이고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쾌속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그 스타일, 그 방식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실제 전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전쟁이야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 최고 리더가 강조하는 대로 전쟁은 예고 없이, 광고 없이 개시되죠. 가령 자정 넘어서 시작해서 동이 트기 전에 끝낸다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북대표단이 번개처럼 남측을 왔다 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김정은 스타일, 김정은식의 전쟁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전율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오찬 회담 중에 2차 북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14선언 7주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14선언에 맞춰서 호소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2015년에 통일의 전환회로 만들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14선언에 맞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루어지는 2차 고위급 회담에 영향이 있을지. 중요한 지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차 고위급 회담은 잘안될 겁니다. 해군이 입은 피해는 없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상호 대응 사격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좀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전을 한 건가요? 프리오에 뜬 이것은 건가요?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벌써 그 서해교전 나잖아요. 그렇죠? 남측은 원치 않아요. 서해에서 그런 교전이 일어나려면 남측 군대만으로는 안 되고 주남미군 사령관의 비준이 있어야 돼요. 미군이 원치 않고 미국이 원치 않아요. 미 정부에서는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논평했지만 뭐 그런 논평을 부정적으로 하겠어요? 온 세계가 보고 있는데 잘 되길 바란다 그러지 잘안 되길 바란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번에 서해교전을 통해서 그 미국과 남측 군부 수구 세력들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바로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까? 2차 회담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회담도 안된 거고 응원단도 못온 거예요. 2월 달 고위급 접촉했는데 이상가정만 딱 하고 만 거예요. 명확하게, 얄밉게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2월 말부터 3월, 4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 썬더 훈련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선수단 보낸 거고 심지어 최고위급 대표단도 보낸 거예요. 북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북남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을 열망하고 열렬히 희망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남측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벌써 정부 쪽에서 나오는 논평들은 전부 부정적인 논평들이고 국회에서의 5.24 조치 해제하자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는 여론도 오늘 서해교전 정부 논평을 통해서 일단 새누리당 쪽에서부터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 실제로 잘안될 겁니다. 그렇게 잘될 거면 박근혜가 유엔에서 그렇게 북의 핵이니 인권이니 또 북을 가장 자극시키는 말로 도발을 했겠어요? 남측에도 그 삐라살포, 그 이전에도 인천 상륙 작전 뭐 전승 행사라든지 낙동강 무슨 전투 기념 행사라든지 할거다 했어요. 아시안 게임 진행 중에.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정말 강력히 반발해야 되는 때인데 14선언을 생각해서 또 어떻게든지 북남 관계, 남북 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전격적인 방남을 한 거거든요. 총 정치국장까지 앞세워서. 그러니까 그 파격에 남측에서 동포들이,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매우 신선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북측도 알아요. 남측이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회담 자리에서 사진 찍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지. 그걸로 김무성이나 김관진이나 자기 인기라든지 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는 데 활용할 뿐이지. 그뭐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 잘안될 겁니다. 그리고 서해 NLL 주변에서의 경고성 사격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그런 교전도 있을 수 있고 북의 강력한 규탄 성명들 또 남의 수구 언론들의 북에 대한 아주 자극적인 도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코리아 반도의 상황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땐 북이 평화 공세 이런 통일 공세를 할 때는 남측에서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명분이 된다는 거. 북이 이제는 말로 안 되는구나. 힘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무서운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남측에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6.15 실천 위에서 2015년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죠. 2015년이 조국 광복 70돌이자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라서 북이 반드시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삼는 해이거든요. 그것이 과거에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하는 바람에 3년 연기된 거죠. 네. 북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2015년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2015년 광복 70돌은 8.15고 노동당 창건 70돌은 10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예. 2015년에도 2월부터 4월까지는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선도 훈련이 있을 것이요. 8월 달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결정적인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1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가을에 중요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은 북이 총화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인 방남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10월, 11월에 어떤 상황이 조성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매우 주목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정은 최고 리더가 비공개 활동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최고 리더가 4대 군사 노선의 마지막 하나 남은 전국 요새화를 다그치는 그리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중요한 군사 단위들, 군수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명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힘의 기초에서 이제 제5차 반미 대결전의 절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70도를 성대하게 맞을 수 있는 결실을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이 70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군대와 인민들이 최고 리더, 최고 지도부를 믿겠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조치들, 파격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비공개 활동이 한 달이 넘는 거고 이번에 전격적인 방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남측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14선언을 있는 그대로 접수하든지 그건 당장 5.24 조치 해제부터 해서 아,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정말 잘 되게 남측에서 호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서해교전이 일어나듯이 이런 식으로 북과 대결하고 지난 9월처럼 무슨 행사라든지 뭐 삐라 살포하고 뭐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림없는 거죠. 그러면 북은 14선언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으로 비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스스로도 70돌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 전에 결정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든 힘으로 하든 결정적인 성과가 있어야 그렇게 70돌이다 광고를 하면서 군대와 인민들의 기대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70돌 전에 말로 하든 힘으로 하든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파격적인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북의 최고 리더 최고 지도부의 결심이 단호하고 분명한 안이 서 있고 실제로 강력히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5.24 조치 해제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요. 북이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5.24 조치는 바로 풀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각 현안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김 대표 측근은 아무리 북한의 실세 3명이 박람회 우리 측과 회담을 했다고 해도 5.24 조치 해제에 앞서 천안함 폭침과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당 분위기입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죠. 이른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백령도 사건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이제 북이 수중미사일로 격파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그 여파로 천안함이 이제 충격을 받고 급히 도망치다가 두둔강이 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과하겠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그렇게 회담을 하고 나서 사진은 충분히 찍어두고 바로 이제 그 뒤집어버리는 거죠, 분위기를. 이런 그 모습은 이미 제가 민족일보 글에서도 강조했는데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2차 고위급 회담 안 됩니다. 5.24 조치도 해제 안 됩니다. 그럴 박근혜였으면 진작했어요. 9월 달에 바뀌었을 것이고 7월 달에도 바뀌었을 것이고 2월 달에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런 숱한 기회들 다 놓치면서 이제 와서 북이 방남 한번 했다고 5.24 조치 해제한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네. 구조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남측에는 이제 진보 개혁 세력하고 수구 보수 세력이 있어요. 네. 사실 개혁 세력은 넓은 의미로 수구 세력과 함께 보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측의 정치 세력을 양분하면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있고 그 보수 세력 안에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수라는 말은 지금의 미군이 주둔하고 보안법이 있고 분단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이러한 체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측면에서의 보수예요. 자본주의를 지키자는 측면의 보수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세력, 개혁정치세력의 당이 이제 민주당을 전신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인데 이 당은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에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예요. 그런데 6.15 시대가 바로 이 개혁세력을 진보와 함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대 구도가 진보 개혁과 수구 보수 세력이에요. 보수 중에 수구, 개혁 보수가 아닌 수구 보수 세력과의 대결이에요. 네. 그러면 개혁 세력이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로 입장을 바꿨느냐? 그게 아니고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동의하면서 통일 지향 세력이 된 거예요. 통일 세력이 아니라 통일 지향 세력입니다. 네. 6.15 공동선언 14선언만 동의하지 연방제는 동의하지 않아요. 연방제를 동의해야 통일 세력이에요. 네. 연합제는 통일안이 아니에요. 연합제는 북한함이 영원히 분단되자는 아니에요. 연합으로 통일된 예가 없어요. 네. 연합하고 통일은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어떻게 통일이에요. 그냥 분단이지. 근데 6.15 공동선언은 높은 단계 연방제하고 연합제는 공통성이 없으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즉 화해협력 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참신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높은 단계 연방제, 좁은 의미로는 연방제 하면 높은 단계 연방제를 말하는데 이 연방제, 연합제하고 연합제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어요.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같이 가잖아요. 그게 이제 화해협력 단계죠. 네. 일단 대전까지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게 6.15 공동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킨 게 14선언인데 이걸 깬 거죠, 이명박이. 그리고 박근혜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세력은 수구세력과 달리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개혁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보 개혁세력은 곧 통일지향세력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일세력과 통일지향세력이 같이 있는 넓은 의미의 통일지향세력이에요. 통일세력은 당연히 통일을 지향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개혁세력, 통일지향세력은 당연히 북과 손을 잡으려고 하죠. 화해협력을 하려고 하죠. 연대하려고 하죠. 연북세력이에요. 그런데 수구보수세력은 북과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해요. 반북세력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물론 개혁 세력도 미국을 추종하는데 상대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이를테면 노무현 정권, 개혁 정권은 FTA를 추진했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개혁 세력들이 급진화된 거예요. 그리고 FTA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즉 반미까지는 아니어도 비미 수준까지는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추구 세력은 이제 절대적으로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종미 세력, 개혁 세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미도 종미도 아닌 비미다 해서 이제 비미 세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제 친미 세력이죠. 넓은 의미의 친미 세력입니다. 진보 개혁 세력은 종미라는 표현을 안 써요. 수구 세력들이 종북이란 말을 쓰는데 친미 친일파들이 민주개혁적이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세력을 두고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자기들이야말로 철저한 종미 세력인데 어불성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 세력들은 종미란 말 안 쓰고 친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친미 세력 안에는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혁 세력은 수구 세력보다 미국을 추종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진보개혁 세력, 통일장 세력은 연북 세력이고 수구보수 세력, 반통일 세력은 반북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연북 세력 중에 진보 세력은 반미지만 개혁 세력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비미 정도 돼요. 그런데 수구보수 세력은 철저하게 미국을 추종하는 친미 중에 친미, 이른바 종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이 진보 개혁 세력의 정치 부대인 진보 정치 세력과 개혁 정치 세력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진보 정치 세력을 이른바 아로호 사건을 조작해서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했다가 내란음모가 무죄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내란선동 사건으로 하기도 그래서 이른바 아로호 사건이라고 제가 부릅니다만은 이 이른바 아로호 사건을 조작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려고 해요. 그렇게 붉은칠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바람에 개혁세력이 소심하게 기회주의적으로 동요하면서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움직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진보당 깨기와 새정치연합 흔들기가 성공한 경우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이른바 아로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면서 강제 해산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과 투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바람에 의회 활동이나 다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압도적인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진보개혁 세력 통일지향 세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 의회 활동을 밀어주는 장외 세력으로 지금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 단식 농성장이에요. 거기에는 진보세력, 개혁세력이 다 같이 함께 있어요. 네. 그리고 진보개혁 언론도 있어요. 한겨레 경향신문 빼고는 대부분 인터넷 언론입니다만은. 그런데 수구 보수 세력들도 있죠. 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시위를 하는 수구 꼴통들이죠. 네. 아,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구 보수 언론들이 있어요. 뭐 조중동이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아, 일반 방송이라든지 이런 압도적인 언론들이 수구 보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장래 의회에서는 진보개혁 세력, 통일지향 세력을 대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고 수구 보수 세력, 반통일 세력을 대변해서 새누리당이 있고 그리고 장외에서 진보개혁 세력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그런 세력들의 투쟁이 있고 언론도 있습니다만 약하고 수구 보수 세력들은 세력보다는 수구 보수 언론들이 그러한 왜곡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대치선이 있어요. 그리고 남측의 사안의 초점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있는데 북측과 관련된 사안으로 오이사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오이사 조치를 두 가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은 이 두 가지에 다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7, 8, 9월 광화문 농성 투쟁이 큰 힘이 됐어요. 이거를 1차, 2차, 나아가 3차까지 해서 새정치연합이 규제적으로 동요하면서 문재인 비대위원의 표현대로 새누리당과 협상전에서 졌지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이 전격적으로 방남을 함으로써 5.24 조치 해제가 다시 쟁점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서 동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5.24 조치와 관련해서는 동요하지 않겠어요? 더 크게 동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해교전에서 총소리 나는 것만으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또 김무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구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면 또 주눅이 들고 위축된 새정치민주연합 기회주의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5.24 조치 해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됐듯이 세월호 특별법만큼이나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진보정당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진보정당을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거죠.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어요. 진보개혁세력, 통일지향세력을 연북세력이라고 했지 종북세력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 연북과 종북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혼동시키는 것이 바로 수구 보수 언론들이 하는 짓이죠. 북에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할 때 남에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북에서 자주와 통일을 얘기할 때 남에서 자주와 통일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북에서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남에서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 안 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에 걸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게 그게 바로 군사 깡패들이 한 짓이고 그의 준하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남코리아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코리아 반도 전체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와중에 북이 참고 참고 참고 또 참은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언젠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제정신을 차려서 북과 대화하고 14선언 이행해라. 5.24 해제는 사실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금강산 개발을 꽁꽁 막아놓고 남북교류 꽁꽁 얼어붙게 하면 남측의 기업들 고통받고 이산가족들 고통받고 그만큼 코리아 반도 정세는 험악해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가면 그 종착역은 뭐 전쟁밖에 더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해요. 근데 그 말로도 북을 그렇게 자극했으니 그런 상황에서 북이 그렇게 참고 대표단을 남측에 보내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남측에서 그래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북측에 그렇게 대표단 보낸 적이 있냐고요. 지금 남측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지금 약 한 7년쯤 되는데 뭘 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매년 살벌한 미남 합동 군사에서 벌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일본까지 끼겠다는 거고 그러니 뭐 북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북이 유화적으로 나오는 거는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강해서 자신 있어서 남은 거는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 축적이에요. 다만 단순한 명분 축적이 아니라 남에서 입장을 바꾸면 언제든지 그렇게 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꿀 생각이 없는데 뭐 다시 한번 입증이 됐죠. 그래서 10월, 11월 정세가 심상치 않다. 2015년 70도를 앞두고 북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2월 달은 총하는 달이니까 올해는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는 거고요. 그 내년도 몇 달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이에 결정적인 변수, 결정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뭔가 두고 보면 알겠죠. 네.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면 이제 북이 이제 은하구호를 발사하고 제4차 핵시험을 하면서 미국을 협상탁에 끌어당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냐 그렇게 안 갑니다. 북은 사실 미국과의 협상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걸 지난 20여 년간 한 거 아니에요. 93, 4년부터 시작하면 2014년까지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랬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경수로는 문서로까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까지 해서 보냈는데 구덩이만 파다가 말았고 그렇죠? 네. 오히려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 이라크를 작살내면서 북을 위협했죠. 2003년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말로는 전략적이 있는데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 아테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안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북의 장성택과 같은 내부 혼란을 통한 급변 사태를 기대했고요. 그리고 매년 봄에 키리졸브 등 미남합동군사연습, 여름에 을지 프리덤가디언 미남합동군사연습 살벌하게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흐름 속에서 2015년 70돌이 오는 거예요. 적당히 미국을 압박해서 협상탁에 나와서 어떤 합의를 하는 거, 이거 별로 실속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백악관까지 가서 클린턴과 합의한 10-12 북미공동 커뮤니케도 바로 그 몇 달 뒤에 당선된 부시에 의해서 종이 조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네. 6자회담 어렵게 해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 합의됐어요. 지금 진척된 게 있습니까? 북은 미국과의 외교적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런 외교적인 노력, 국제적으로 미국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쓸 뿐인 거죠. 그 국제 여론, 국제 연대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석주 비서가 유럽을 돈 거고 이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거죠. 그러나 본질은 김정은 최고 리더가 비공개 활동을 한 달 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공개 활동으로 백두산 훈련 열풍과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지도했다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네. 코리아 반도의 본질은 군사입니다. 전쟁 정세예요. 실제로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어 있고 매년 살벌한 대치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북이 2015년 70도를 강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김정은 최고 리더의 한 달여 비공개 활동이나 이번에 파격적인 방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은 결정적인 수를 쓰면서 쾌속적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서해교전이나 김무성의 발언이나 또 5.24 조치 해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북에게는 결정적인 수를 쓸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하자고 나올수록 그에 화답하지 못하는 남의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전쟁으로 치닫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